네, 안녕하세요. 반지하에서 제이제이 김은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네. 네. 금요일이죠. 네. 어떻게 이제 이번 주는 어떠셨어요? 저요? 과제만 해요. 와, 멋있습니다. 힘들어요. 그쵸. 한국말로 하는 숙제도 힘든데 그걸 영어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쵸. 여기 과제들은 답이 없어요. 그죠? 이렇게 툭 던져주고. 이 구글에서 막 찾아가는 거잖아요. 네. 찾아서 가긴 하는데, 아, 그 찾는 것도. 찾는 것도 힘들고, 그게 표절이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시스템 돌렸을 때, 표절률이 20% 이상이면, 다시 제출해야 돼요. 이게 또 표절이 너무 낮아도 문제잖아요. 표절이 0%면 문제고. 그쵸. 어쨌든 20% 미만으로만 낮추면 되는 거여서. 근데 여기 약간 참고문을 되게 많이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더 힘들죠. 참고문을 붙여야 하는데, 그걸 다르게 쓰려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여기, 그, 대학 과정 이렇게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죠. 예.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게, 한국에서 어원에서 얘기하듯이, 간단할 겁니다. 네. 뭐, 가면 뭐, 다 도와줘요. 아, 아무도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진짜로. 아, 지금 레벨 8인가요? 아니요, 7이에요. 레벨 7? 대부분의 아빠들이 레벨 7으로 많이 오시죠. 아빠들이요? 네. 아니, 아빠들이 8으로 많이 와요. 아, 레벨 8, 레벨 8. 그치, 아, 레벨 8.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레벨 7으로 많이 왔었는데, 레벨 7도 가능했었는데, 이제 레벨 8이 돼야, 네. 이제 배우자 워크비자랑, 네, 자녀 학비까지 이제 해결이 되니까 레벨 8으로 많이 들어오시는데, 준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뭐, 쉽게 생각하고 오셨다가. 네. 패스는 해야죠. 예. 네. 패스가 목표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여기가 성적을 별로 안 본대요. 나중에 취업하고 이럴 때. 그렇죠. 학교를 많이 보죠. 학교도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뭐 그쵸, 성적 많이 안 보는데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해야죠. 그죠. 안 하면 패스를 못 하니까. 예. 자, 오늘은 금요일 주제. 이번 주 금요일은 주제가 뭔가요? 오늘은 네. 올드스쿨에 미치다예요. 올드스쿨에 미치다. 네. 옛날 노래 듣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제가 오늘 곡 리스트를 쭉 받았는데 이 노래를 아나? 뭐 그렇게 조금 의아한 노래들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좋아하는 노래들 추리느라 힘들었어요. 그래요? 몇 개 좀 추려오지. 그 월요일 월화수 이렇게 아 월수금 한 주 특집 이렇게 나가게. 나중에 내가 듣고 싶은 노래만 일주일 특집 나갈까봐.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죠. 오늘 네. 어쨌든 첫 곡은 네네. 김정은 씨가 부르는 거예요. 널 사랑해. 지금 이대로 난 말했던 나니가 널 사랑해. 그렇게 네가 변했는지 변했는지 뭔들을 이제 묻지 않지만 그 어떤 얘기라도 네, 지금 듣고 오신 곡은 김정은의 널 사랑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김정은이 맞습니다. 그죠? 저기, 저 북쪽에 사시는 분 말고. 그죠. 그분이 하시면 안 되죠. 네. 무섭다, 그분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아. 진짜 무섭지 않아요? 이게, 그쵸, 우리가 이제, 우리 방송은 이제 정치색 뭐 이런 거 이제 다 배제하고 하긴 하지만 왜 이제 그때 교육 올드 스쿨이니까 네. 옛날 학교 다닐 때 방공 영화 봤어요? 방공 영화? 그게 뭐예요? 나 또 너무 빠지쳐나갔죠. 그 있어 그 있어 아니 아니 있어요 그 방공 영화라고. 네. 얼마였더라, 그때? 100원이었나? 150원을 내면 학교에서? 그럼 학교에 이렇게 모여요,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반공영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공산주의 영화. 이렇게 해서, 6.25 때나 뭐, 이렇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는 알아요? 네? 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외친, 그 늠름한 아이 이름 모르는군요. 나도 갑자기 왜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있어요. 강원도 쪽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 아, 도둑이었는데 공산당이 넘어왔을 때 무장공비가 넘어왔을 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얘기하고 운명을 달리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아, 6.25 때요? 아니요. 6.25가 아니죠. 6.25 휴전하고 난 뒤에 넘어왔으니까. 이승복을 모르는 거죠. 하긴 모르긴 하더라. 나도 뭐 때문에 이렇게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렇게 올드스쿨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나? 진짜 모르는구나. 네. 이거 싫어하구나.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전 좀 단점이 있어요. 뭐예요? 제가 공부하고 싶은 것만 공부해요. 아, 그거는 초등학교 때 필수였어요. 초등학교 때요? 네, 왜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 방공사상을 고취시킨다는 명목 하에, 그런 방공영화를 학교에서 상영을 했었죠. 저거 본 적 없는데?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가 몇 학년이야? 몇 년도였죠? 1990. 됐어요, 그러면. 네, 그럼 없는 걸로. 예, 아마 80년대 초등학교를 다녀셨던 분들은, 네,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랬던 걸로. 네. 아무튼 이 김정은 씨는 그 김정은이 아니었다는 걸로. 지금 이름 하나로. 아, 큰일 날 뻔했어. 어, 큰일 날 뻔했어. 이미 큰일 난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그쵸, 널 사랑해. 좋은 노래죠. 왜 자꾸. 노래에 집중을 못하겠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저게. 저도 어깨 너머로 들은 얘기. 그죠. 네. 이리저리 많이 들어오시니까. 그럼요. 어레, 두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틀. 그래. 두 살이 아니라 이틀 차이 네, 나는 그래. 거죠. 내가 착각했던 걸로. 네. 아, 일단 우리 노래 한 그릇만 더 듣고 올까요? 알겠어요. 두 번째 곡은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듣고 올게요. 알고 있는 네, 지금 듣고 오신 곡은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였습니다. 아, 이건 시작하자마자 슬퍼. 그쵸. 아, 난 이 노래를, 이렇게, 들었을 때, 네, 이 노래를 유별나게 크게 기억하는 이유가, 길거리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길거리에서 이 노래 흥얼흥얼거리면서 가다가, 돈을 잃어버렸어. 주머니에 이렇게 손 놓고 왜 막 흥얼거리고 집에 가다가, 집에 왔는데 돈이 없더라고요. 빠뜨렸나 봐.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흥얼거렸던 노래가 이 노래거든요. 가질 수 없는. 네, 너네요. 가질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돈이었나 봐.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었나 봐. 그런 돈이 있죠. 예. 네, 요즘 월급 통장에 들어오는 돈도 내 돈 아니잖아. 전 아직까진 제 돈이네요. 아니다, 내 돈 아니다. 그 중에 일부는 렌트비로 나가잖아요. 플랫비 내고. 네. 밥값 내고. 그, 봐봐요. 자, 집주인 아주머님 돈이고, 식당 아주머님 돈이고, 실질적으로 내 돈은 별로 없을걸요? 그죠. 맞네. 한국에 있을 때는 다 내 돈이었는데. 엄마가 재워주고 아빠가 먹여주니까? 그쵸. 한국에 있으면 다 내 돈이었지. 그게 참, 맞아요. 진짜로. 이렇게, 한국에서 생활하시다가 이제 여기 오셔서 제일 많이 당황스러울 때가, 렌트비가 됐던 플랫비가 됐던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한국에는 그런 시스템이 있죠. 전세라는. 전세. 전세라는. 물론 뭐 전세자금 대출을 하면 은행이 이자는 내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내고 계시는 플랫비나 렌트비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전세 그걸 내면은 그 돈은 제 돈이잖아요. 근데 플랫비건 렌트비건 결국 다 내 돈이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갚아야 내 돈이지. 다 갚겠죠. 그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죄송해요. 갚아본 적이 없어서. 그게 하나도 이제, 몰라요. 그게 사회생활을 좀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한국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한다? 아니면 뭐 한국에서 이제 경제활동을 이제 하고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가게의 모든 그 지출이나 이런 걸 내가 결정을 하는 그 주체가 되면 각박하다는 걸 알게 되죠. 전세 주고 하는 게요? 그럼요. 그 전세가 2년 보통 2년 계약이죠. 2년 계약인데 2년이 지나면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정 금액을 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면 이걸 갚는 것보다 그 다음번에 전세금 올려주는 용도로만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뜰하게 사시면 모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일단 그래도 이제 나가는 비용 자체가 여기보다는 조금 적으니까 이율이 좀 낮죠. 그래요? 예, 한국이 이율이 조금 더 낮아요. 한국이 조금 더 낮고 그걸 이율이 낮다고 표현하기엔 그렇고 뭐라 그래야 되나?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은 뭐라 그래야 되지?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여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 파이가 커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파이 자체가. 전세자금 대출도 제가 알기로는 80%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주는 거잖아요. 네, 80%까지 되니까 그러니까 파이 자체가 크죠.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에 오셔서 직장을 구하셔서 대출을 받기에는 여기도 아마 제가 알고 여긴 60%까지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집을 구매를 할 때. 여기요? 네. 구매를 할 때 60%까지가 맥스인데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력과 이것저것 계산해보면 그래서 집을 처음에 사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네. 저는 연봉의 5배까지 해준다고 들었어요. 요즘에. 힘들어져서. 그러니까 연봉의 5배. 그러니까 집을 살 때는 아니 집이 담보가 되니까 내가 알아본 바는 60%까지 해줘요. 집에요? 60%요? 네. 집값의 60%. 근데 오클랜드 집값이 어마무지하죠? 엄청 비싸죠. 어마무지해요. 그래서 생각처럼 쉽진 않아요. 어찌됐든. 아, 왜, 오늘 우리 되게, 이, 그 뭐지? 이렇게 한번 좌회전 한번 하면. 유턴을 안 해, 지금. 아니, 가질 수 없는 돈에 갔다가 전세까지 가고, 집 사는 걸로 갔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게. 살면서, 이제. 근데 심지어 가수 이름도 뱅크야. 와, 이. 의식주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의식주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의식주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요즘에 욜로, 욜로족이. 네. 욜로족이 대세라 그러잖아요. 저도 욜로족이에요. 그쵸. 다이어트 안 하는 욜로족이죠, 우리. 예? 어쨌든 그 욜로족이 대세죠. 욜로족이 대세인데. 근데, 은하 씨 정도 나이에는 욜로족 괜찮죠. 욜로족 괜찮고. 근데 그 약간 한번 사는 인생 즐기자 이러는 거잖아요. 네. 한번 사는 인생 즐기긴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입장의 차이예요, 입장의 차이. 나도 만약에 싱글이었다? 아니면 나도 만약에 독신주의자였다? 그쵸? 나도 그러면 엄청난 욜로였을 거예요. 그쵸, 욜로.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맞아요. 근데 뭐 즐기다가 결혼해야죠, 저. 그쵸, 좋은 사람 만나서? 그쵸. 알콩달콩 재밌게 살아야죠. 나는 이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는 너무 대표적인 곡이라 좋아하는데, 아회제 백야라는 노래가 있어요. 알죠? 아니요. 네, 그쵸. 아회제 백야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 한문으로 적혀 있거든요. 나는 돌아오, 반드시 돌아올 것이야. 하얀 밤에, 하얗게 눈 내리는 밤에라는 아회제 백야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저는 아웨제 베가도 좋아해요. 들어볼게요, 저. 직관. 네, 아웨제 베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질 수 없는 너도 좋죠. 이거는 뭐, 이것도 남자들의 노래방 필수 코스죠. 이거 진짜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남자들이. 그쵸. 나는 도전 안 했어요. 아, 이거요? 네. 그래도 이건 약간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아, 이게 무난하다고? 아니, 그거 아니야. 다른 곡들에 비하면. 아니요, 이것도 어려워요. 정시로 씨, 사람들이 정시로 씨의 실력을, 이거 되게 높아요. 엄청나게. 정시로 씨도, 가창력을 한 획을 그으신 분이라서, 엄청나죠. 그래요? 멜로디 때문에 그런가? 멜로디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느낌이 약간 더. 되게, 워낙 쉽게 불러서 그렇지. 뭐. 왜냐면 다른 것들은 되게 파워풀하게 이렇게 타고 올리고 이래서 더 어렵다기보다 높아 보이는데. 얘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오늘 날씨 되게 좋았어요. 아, 진짜 좋죠. 이제 진짜로 그 뭐지? 아침에 좀 흐린 거 빼고는, 한번 해 나오기 시작하면 일조량이라고 해야 되나? 일조량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그죠, 이제 서머타임이니까. 근데, 그게, 한국에서 여름에 햇살 만드시는 거랑, 혹시 뉴질랜드 이제, 12월, 언제 12월 요렇게 되면 관광 많이 오시잖아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많은데, 혹시나 이제 한국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오실 때, 한국에서 파시는 선크림 사서 오시면 크게 의미 없어요, 여기. 네. 여기서, 직접 여기서 사서 구매해서 쓰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SPF가 정말 많이 높아야 뭐 50인데 여기는 기본 5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UV 차단지수도 높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이렇게 선크림 뭐 이렇게 사서 오시지 마세요. 여기 와서 그냥 카운트다운이나 파켄세이브 아니면은 그냥 가까운 아무 약국에나 가셔서 사셔 바르시는 게 훨씬 나으세요. 맞아요. 그게 한국 거 가져와봐 여기 큰 도움 안 됩니다. 나 그게 차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오른쪽 팔이구나. 오른쪽 팔 이렇게 오른쪽 팔만 새카매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뜨거워요 막. 이렇게 창 뜨거워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손 이렇게 댔다가 뜨거울 정도로 막. 제가 근데 얼굴에 선크림을 잘 못 발라요. 왜요? 나는 이렇게 선크림을 바르면 한국에서 일할 때도 이렇게 선크림을 바르면 이렇게 눈에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아, 나 그게 너무 적응이 잘 안 돼서 거의 못 바르거든요. 와서 내, 제 그 백옥 같은 피부가, 아. 그거 아세요? 뭐? 여기 남자들이 제일 많이 걸린 암이 뭔 줄 알아요? 피부암? 아, 귀. 아, 귀암이요? 네. 왜? 이거 햇빛 때문에. 아, 그래서 그래요? 여기는 귀에도 선크림을 발라줘야 돼요. 아. 제가 조금 약간 연세 있으신 키 할아버지들 보면 아... 귀가 약간 딱지져 있는 사람도 있고 아... 좀 귀에 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다 피부암. 아, 귀에. 그... 귀에? 네. 귀에 그렇게 많이 한대요. 왜냐면 다른 데는 다 바르는데 여기만 안 바르니까 여기로 이제 암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무서운 나라예요. 그죠. 여자들은 그래도 머리라도 가릴 기회는 많지만 남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 전 처음 들었어요. 어, 조심하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원미연의 이별 여행 듣고 올게요. 투명한 너의 눈빛이 어쩐지 부담스러워 아무런 말도 창가에 기대어 바라보네. 이렇게 떠나가지만 너에겐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언제까지나 너를 잊을 수 이 거리를 난 떠나가. 네, 지금 듣고 오신 곡은 원미연의 이별여행입니다. 알죠? 지금 되게 이 노래 넘어가는 이 타이밍이나 템포 되게 이상했어요. 아, 죄송해요. 암 얘기하다 갑자기 이별 여행을 하면 진행이 이렇게 급박해요. 아, 역시 금요일 다운 진행입니다, 여러분. 그죠. 스펙타클 해야죠. 어, 그럼요. 좋아요. 뭐든 미쳐야죠. 저 개인적으로 이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냥 뭔가 살면서 이별 여행이라는 거를 그런 단어를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매번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은하 씨 얘기하는 거 들으면 난 찍으면 다 넘어와 뭐 이런 자신감들이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이별 여행이라는 게 이별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러니까 뭐 같이 여행 갈 수도 있고 이게 우리 마지막이야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여행 갔다 오자 그렇게 하고 끝내자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혼자 이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내가 이별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잊어야지라는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이런 단어 자체를. 아, 예전에 아주 예전에 이제 제가 읽은 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참 우스갯소리처럼 이제 그냥 했던 말이거든요. 남자는 첫사랑의 재현을 위해서 사랑을 하고 여자는 첫사랑의 망각을 위해 사랑을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고등동물이죠. 망각을 위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현실성이 있고 그게 맞는 거야. 근데 남자들은 첫사랑의 재현을 위해서 자꾸 만나는 사람을 첫사랑에 자꾸 맞추다 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뭐 집착도 하고 스토킹이라 그러죠. 그런 것도 좀 하고 하는데 여자들은 망각을 위해서 하니까 만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롭지. 자기한테 신선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굳이 뭐 이별 여행까지 해가면서 잊을 필요는 없지. 그래도 남자분들은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혼자.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제일 많이 이별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군대 있을 때잖아요. 군대 있을 때 전화로 이별을 통보받고 이제. 사귀었던 여자친구를 찾아가죠. 찾아가서. 휴가 나와가지고. 휴가 나와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여행을 가자. 늘 언제나는 뻔한 레퍼토리지만, 예, 그런 경우 많죠. 그래서, 군대 제대하신 남자분들 이렇게 가끔 이렇게 있다가, 이제 뭐, 여행 많이 가시는 장소 있잖아요. 뭐, 바닷가나 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군복 입고, 여자친구 같은 사람이랑 왔는데, 손 안 잡고 이렇게 걸으면. 어색해? 그러면 그렇구나. 제 복귀는 할래나? 다들 짐작을 하고 있죠. 짐작을 뒤에서 응원해줘야겠네. 우리는 응원 안 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냉정하게 보게 가르치죠. 저래도 의미 없다는 걸 제가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 그 응원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군대라는 장벽이 얼마나 높은데. 군대는, 아무리 큰 로켓이나 아무리 큰 비행선이 와도 넘을 수 없는 벽이. 그게 군대거든. 한번 들어가면 절대 못 나와. 왜? 그냥. 그래도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대요. 요즘 군대는 군대가 아니죠. 요즘은 그냥 뭐. 잠깐 갔다 오는. 수련회? MT? 근데, 아니, 뭐, 지금 군 생활하시는 분들, 또 고생하시는 분들은 많을 텐데. 힘들겠죠. 네, 근데 예전에 비하면, 요즘 얼마나 인간적이야. 그죠, 옛날에 막, 밥도 3년하고 막 그랬다. 밥도 자율배식이라면서요. 자율배식이래요? 원래는 뭔데요? 원래는 거기 떠주는 대로 먹는 거죠. 자율배식이 어딨어요. 더 먹고 싶습니다. 감이 어디? 어, 아 근데 더 먹고 싶으면 이제 더 주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뜨는 거니까. 아 내가? 어, 말이 안 되지. 얼마나 좋아졌어? 그러게요. 그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실 때 우리 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군대 갈 때 많이 우는 여자친구 있잖아요. 많이 우는 여자친구는 끝까지 절대 못 기다린다는 말이 있어요. 어, 저도 그 얘기 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씩씩하게 보내준 여자친구는 끝까지 남아 있는. 기다리는. 네. 근데 갔다 오면 뭐해? 군화를 거꾸로 신는데. 어, 그것도 되게 많잖아요. 꼭 지켜주고 군화 거꾸로 신고. 에, 그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건 진짜 이건 솔직히 의리가 없는 것 같아요. 군화 거꾸로 신는 거. 군화 거꾸로 신는 게 의리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었죠.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랑의 파이가 사랑의 파이로서는 최고의 크기라고. 시간이 좀 지나서 좀 익숙해졌다?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군대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매일 전화하고 편지 주고받고 쭉쭉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복귀를 하니까 그 세상의 맛에 약간 물든다고 하죠. 그럼 내가 그 얘기 모르나?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뭐요? 남자가 봤을 때 제일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 탑3. 아세요? 몰라요. 어. 예쁜 여자? 아니, 3위가 뭔지 알아요? 예쁜 여자. 응. 2위가 뭔지 알아요? 응. 섹시한 여자. 응. 1위가 뭔지 알아요? 귀여운 여자? 아니, 처음 본 여자. 처음 본 여자가 제일 이쁘대요. 다음 곡 듣고 올게요. 글로벌 웨싱턴이 부릅니다. Just the two of us. I hear the crystal raindrops fall on the window down the hall, and it becomes the morning dew. And darling, when the morning comes and I see the morning sun, I wanna be the one with you. Just the two of us. 네, 지금 듣고 오신 곡은 은하 씨가 다시 글로벌 워싱턴의 Just the Two of Us 듣고 왔어요. 네, 야, 나 이 그쵸, 이 후렴구죠? Just the Two of Us. 씩씩해지셨습니다. 지금 감히 마이크 앞에서 아, 이 노래 진짜 너무 좋아요. 그쵸. 후렴구가 너무 좋죠. 기분 좋아지는 노래 중에 하나? 약간 그 뭐지? 여기서는 색소폰 소리라고 하나요? 무슨 소리지? 색소폰 소리 맞죠? 그 소리랑 뭔가 이 목, 이 가수의 목소리랑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그쵸. 아, 아니 그, 한때 이제 그, 남자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악기가 이렇게 딱 그, 관악기 중에 색소폰이랑 클라리넷을 되게 많이 배우고 싶어라 했거든요. 그 케니지와 그 옛날에 무슨 영화에서 그 홍콩 영화였어요. 홍콩 영화에서 주윤발 씨가 이렇게 나무에 기대서 클라리넷 연주하는 장면이 있어서 그때가 아, 한참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게 한때 한참 이제 막 홍콩 영화 중흥기 때 남자들이 이제 그 두 관현악기에 그 저걸 불면 모든 이성의 시선을 내가 사로잡을 수 있어 이러고 한때 그 기타 학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가르쳐 주거든요. 그때 줄을 섰지 사람들이 배우겠다고. 혹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트렌드라고 하나요? 저 트렌드 무시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옛날 트렌드가 그런 거에 그 아기자기한 맛은 있었어요. 예. 지금은 뭐 이렇게 트렌드가 좀 굵직굵직하다 그래야 되나요? 이게 뭐, 근데 지금 말고 이제 옛날 트렌드들은 그냥 아기자기하지? 오밀조밀한. 약간 순수한? 그런 것들이. 요즘에 제가도 이제 얼마 전에 그냥 인터넷 이렇게 서치하다가 봤는데, 옛날 브랜드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대요. LS 알아요? LS? 아니요. 예. 뭔지 설명해 주세요. LS라는 그 브랜드가 있어요. LS? 그게 80년대, 90년대 초반에 되게 유행했던 브랜드거든요. LS. 필라. 필라 알죠? 필라는 알겠다. 필라 알죠? 필라. 그리고, 리복. 리복도 요즘에 되게 핫하게 또 다시 뜨고 있고. 카파. 카파 다시 뜨고 있고. 요즘에 다시 그렇게 돌아오고 있대요. 80년대 걸로 해서. 예. 그 중에 아는 브랜드가 필라랑 리복이군요. 나 그거 이렇게 보면서, 내가 다 아는데 이랬거든. 근데 우리 때는 그게 없어서 못 입는 아이템에 조다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다시 막 돌아오고 있대요. 그게 이제, 그런 거 보면, 그게 이제,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 공황기가 찾아왔을 때, 여자들의 스커트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경제가 불황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맞아요. 네. 저 그런 사진 본 적 있어요.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여자들의 립스틱이 붉어지면 붉어질수록, 경제가 화랑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런 거 보면, 요거랑 이렇게 맞춰서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이제, 사회가, 뭐라 그래야 되나, 스마트해지는 거죠? 스마트해지고, 유행도 되게 빨리 지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게 다 너무 빠른 것 같아요.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실질적으로 지갑을 열 수 있는, 그, 경제 주체로 따지자면, 30대에서 50대 초반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날에 대한 매력을 다시 찾는 거죠. 그런 걸 다시 찾으니까, 너무 빨리만 바뀌는 것도 솔직히 그렇게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그렇게 빨리 바뀌는 트렌드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약간 유행 안 타는 거?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옷에 반짝이가 엄청 많은 게 유행이야. 이게 올해 유행이야. 그럼 저는 그거 절대 안 사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내년에 못 입을 거고, 그리고 뭐 유행은 다시 돌아온다고 하지만, 아시듯이 다 똑같이 입고 다니잖아요. 전 그게 싫더라고요. 그쵸. 너무 그렇게, 그러니까 트렌드만 따라가려고 하는 게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멋있어요. 멋있어. 아니, 내가 왜, 남자들 그 슬랙스라 그래야 하나? 슬랙스라 그래야 하나? 그 까만색 그 바지. 그런 바지 이렇게 입은 애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조거 팬츠라 그러죠? 조거 팬츠? 요즘에 뉴질랜드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이렇게 밑에 쫄이 있는 거? 예. 네, 쫄쫄이 있는 그 바지나? 아니면 한때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트루 청바지? 트루 청바지? 아, 네. 트루 릴리스. 맞아요. 네, 그거. 제가 이제 한참 일을 할 때, 그게 유행이었어요. 트루가 막. 근데, 한국 사람 체형에 트루가 잘 맞을 수가 없어요. 그걸 사서 한 밑에 한 10cm씩 잘라낼 거면, 그걸 왜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사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 저는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동대문에서 옷 사 입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죠. 야, 그래도 요즘 대세인데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 되지 않냐고. 내가 꼭 얘기를 해줘. 콕 집어 얘기해줘요. 형, 그건 180, 밑에 하체 길이가 110 안 되면 형 그 바지는 입는 거 아니야. 아니, 사서 15cm 자를 거면 그 바지를 왜 사나? 어? 피트 다 돌아갈 텐데. 그렇긴 하죠. 네. 1, 2cm도 아니고. 그럼요, 15cm를 잘라내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그랬어요. 옛날 이야기 이렇게 하니까 재밌긴 하다. 그죠? 예. 네. 할 얘기가 많다니까, 네. 옛날 얘기. 그래서 노래 두 곡 연달아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문세의 옛사랑,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 들켜져 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찬 바람 불어와 옷깃을 엿미우다 후회가 또 와가 눈물이 흐르네. 누가 울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바꿀 수가 없던 너를 지금 듣고 오신 곡은 애사랑 사랑과 우정 사이. 남들도 모르게 서성거리며 울었대. 그쵸? 남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그쵸, 남들 앞에서 울면 안 되죠. 남들 앞에서 울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정말 꺼이꺼이? 꺼이꺼이 울어본 적 있어요. 왜? 저요? 조금 된 일인데 헤어지고 나서죠. 그렇군요. 헤어지고. 그렇죠. 남들 앞에서 이렇게 꺼이꺼이 울 수 있는 게 남자들은 별로 없어요. 남자들은 그렇게 울 수 있는 내 눈물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여자들은 그래도 근데 제가 뭐 좀 저는 모르겠어요. 슬프면 그냥 울어요. 남자들은 울음을 참는 걸 미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울어야 된다고. 태어나서 군대 갈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아니에요. 군대 갈 때 아닌가? 군대 갈 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부모님 태어났을 때 한 번,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한 번. 옛날 말이잖아요. 그리고 왕을 잃었을 때 한 번인가? 내가 알기로는 그럴걸요? 저는 군대를 알고 있어요. 군대 갔을 때 한 번? 군대 갈 때 왜 울지? 아닐 수도 있어. 그런가? 아니, 그거, 여러분들 좀 알려주세요. 남자는 언제 세 번 울고, 하나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진짜 한 게 뭐였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태어났을 때 한 번은 알겠는데, 한 번은 뭐지? 처음으로 아빠한테 맞았을 때인가? 아빠 처음 맞으면 우는 걸로. 아니야, 뭐 하나 있어. 왕이 돌아가셨을 때인가? 그래, 왕은 저한테는 아니었어요. 아, 그쵸. 맞아. 그럴 수는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요거만 좀 알려주세요. 궁금하네, 갑자기. 네. 올드스쿨. 이야, 좋았습니다, 오늘. 되게, 저번에 그때 그 시절 했었잖아요. 네. 옛날 노래가 주는 매력이 있어요. 있어요. 가끔 옛날 노래만 계속 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옛날 노래를 리메이크 한 거를 그렇게까지 많이 안 좋아하거든요. 원곡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 지금 생각하면 나면서도 그게 더 매력 있다. 근데 이 차이인가 봐요. 나는 요즘 노래 아는 게 없어서 내가 듣고 있는 노래가 최신이라고 생각하고 늘 들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좋은 거죠. 긍정적인 거죠. 네. 그죠. 오늘 금요일은 올드스쿨의 매치다였습니다. 네. 그래서 주말 잘 보내시고. 네네네. 마지막으로는 그거 들려드릴게요. 이거 되게 많이 리메이크 당한 곡이라고 할게요. 그쵸. 되게 리메이크 많이 당한 곡이에요. 본의 아니게. 네. 저는 원곡을 좋아하니까 원곡으로 들려드릴게요. 티아마가 부릅니다. Officially Missing You. 예, 끝곡 들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했어요. 또 봐요. Is raindrops falling on the rooftop. Oh baby, tell me why'd you have to go. Cause this pain I feel it won't go away. And today I'm officially missing you. I thought that from this heartache I could escape. Stays on my mind.